저를 사는 건 어쩌면 운명일 거야. 새록새록 자꾸 네가 떠올라 두근두근 마음이 소란스러워. 사랑이란 감정을 너에게 들킬 것 같아. Say my name. 저를 사는 건 어쩌면 운명일 걸.